fall, everything, fall, everything, 헤어져진 날 fall, everything, fall, everything, fall, everything, 떨어진 날 너 때문에 나 이렇게 망가져 그만할래 이제 너 안 가져 못하겠어 못 같아서 제 핑계 같은 건 삼가줘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네가 모든 말은 안 돼 진실을 가리고 날 찢어 날 찢고 난 미쳐 다 싫어 전부 가져가 난 네가 그냥 미워 But you're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제발 좀 꺼져 이쯤 되면 내가 바보지 나 무슨 짓을 해봐도 어쩔 수가 없다고 분명한 심장 내 마음 내 가슴인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또 혼자 말했네 또 혼자 말했네 또 혼자 말했네 또 혼자 말했네 넌 너무 말했네 제발 내가 잘할게 하늘은 더 파랗게 하늘은 더 파랗게 하늘이 파랬어 햇살이 빛났어 내 눈물이 더 잘 보이나 봐 왜 나는 너인지 왜 앞이 너인지 왜 너를 떠날 수가 없는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살았냐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걸 알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I need you girl 넌 나를 떠 I need you girl 너무 차가워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hey. Girl 차라리 차라리 헤어지자고 해줘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해줘 내겐 그럴 용기가 없어 내게 마지막 선물을 줘 더는 돌아가